대양절 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미술 전람회가 15일 중국 섬소송 서안시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전람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 문헌들이 전람회장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부루의 고전적 노작들, 날로 후광 번영하는 주체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높은 창조적 재능을 보여주는 미술 작품들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람회 개막식에는 중국의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 출판 보도 관계자들, 우리나라 대외전람 전국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람회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